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11월 마지막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도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지식을 나누고 우리 사회 속 다양한 분야의 노동 문제를 조명합니다. 이번 주는 노동의 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감정 노동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감정노동.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의 저서 관리된 마음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입니다. 감정노동은 주로 서비스업이라는 노동자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콜센터 노동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노동자, 병원 노동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발생하며 감정 노동으로 생긴 감정적 부조화는 감정 노동을 행하는 조직 구성원을 힘들게 만듭니다. 감정 노동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감정 노동으로 생긴 문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심한 스트레스를 보이게 되며 심한 경우엔 정신질환 및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8년 10월 18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들에게 감정 노동자라는 사회학적 용어 대신 고객 응대 근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큰 변화를 위한 작은 첫걸음. 그들은 고객 응대 근로자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그 안에서 소소한 법적 보호를 누리고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여전히 그들은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 상담원은 말했습니다. 내가 쓰레기통인가? 해결 방법을 제시해도 자기 감정을 퍼붓고 싶은 것 같았다. 나는 기분이 나쁘니 내 담당인 너는 내 얘기를 들어라 라는 식으로 제게 감정을 퍼부어요. 또 다른 콜센터 상담원은 고객이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거나 미납 요금을 10원짜리로 준비해 바닥에 뿌렸던 사례를 말했습니다. 광주시 노동센터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67.5%는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무의 요청, 억지 주장, 무리한 요구 등 업무 방해 등을 경험한 적이 있냐고 묻자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라는 응답률을 모두 합쳐 78.8%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은 물론 욕설이나 폭언 역시 경험한 노동자들이 약 70%였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지 주장, 인격 무시, 과도한 친절을 요구받은 경험은 45.2%였습니다. 스트레스와 감정 소진 방식은 동료의 위로와 수다가 57%, 가족 친구와의 대화가 46%, 혼자 참는 것이 43% 등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방안만이 대다수였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업무와 관련해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았다는 응답은 41%였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응대하는 고객이나 민원인 수는 평균 41.1명. 응답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인 8.1시간을 고려하면 시간당 평균 5.1명을 응대하는 셈입니다. 그들을 위한 법이 마련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감정 노동자를 관리할 것이라는 노동복지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감정 노동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과 복지만이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좀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전화기 너머로 만난 누군가는 나와 같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언젠가는 이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역사 속에 한 단어로 남을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이번 학기 마지막 라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